괜찮다고 했던 혼잣말 완전히 나를 잊을 것만 같아 겁이 나 그렇게 시간이 흘렀나 애써 태어난 척을 했어 가서 I'm going down 벌써 떠나간마 잡으려고 손으로 번호봐 떠나간 사람이 돌아와 그렇게 괜찮다고 말해봐 지금은 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추억들을 떠올리면 너를 붙잡아 그만 나르기를 펴내가 춥잖아 네 맘속에 난 이젠 없잖아 빨리 가 난 괜찮아